음식 솜씨 없기로 소문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 식탁에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식단의 음식이 놓였습니다. 거의 살맛을 잃은 남편. 그래도 오늘쯤은 좀 다른 식단의 음식이 올라오겠지. 일말의 기대를 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부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뛰어나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깜짝 놀랄만한 음식이에요. 눈이 번쩍 뜨인 남편에게 부인이 하는 말. 설마 2주일째 같은 음식을 먹을 것이란 생각, 당신 꿈에도 하지 못했겠죠?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떠세요? 이 이야기. 제가 어느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끔찍한,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마저도 메말라지기 쉽지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은 다르게 보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법, 우리 생활을 좀 윤기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내 책상 위의 첫순사, 오프닝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의 94학번이네요. 조현정 씨가 친구 경화가 20살의 사랑에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친구 경화에게 띄우는 곡이었습니다. 경화도 잘, 경화 씨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광주 서구 농성 2동의 박영경씨, 하이틴의 이혁재씨, 또 대구의 곽재욱씨와 함께 신청곡 들으시죠.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관 띄워드립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지난 9월 14일에 개봉한 후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영화 레옹 중에서 마틸다를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릭 베송 감독의 신작이죠. 91년에 아틀란티스로 흥행 대실패를 거둔 그 악몽에 시달리던 릭 베송 감독이 최근에 이 신작 레옹으로 활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릭 베송 감독과 첫 작품부터 계속 함께 작업해온 장 레노, 그러니까 그랑브루에서 그 승부에 집착하는 친구 역이었죠. 그 장 레노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배경은 뉴욕 근교 난민들이 사는 거리예요. 그곳에서 냉정한 킬러 레옹과 가족을 잃고 충격에 빠져버린 12살 소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니키타의 속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레옹은 그 프랑스에서만 인기인 것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적인 감각이 느껴져서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는 이런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화 뺨치는 프랑스판 액션이라고요. 자, 이 릭 베송 감독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비디오로 처음 나온 영화 서베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84년도 영화죠. 중요한 서류를 훔친 한 청년이 파리의 지하철 아래에 있는 지하도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또래 청년들과 어울려 숨어 살죠. 그리고 그곳에서 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사랑, 그들의 고민, 그들의 얘기를 락 뮤직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표현한 서브웨이. 그래서 조금은 거친 듯 하면서도 아주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영화였죠.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청년 문화의 모습, 그러니까 뭐 락 음악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라든지 다분히 미국적이죠.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국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서브웨이는 릭 베송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인데요. 이 영화로 그의 세자르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영화 전문지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릭 베송 감독은 그 서브웨이를 만들게 된 동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하철 역내에 폐쇄된 어떤 공간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 영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또 하나의 세계다. 매일 200만 명의 파리 시민이 지하철을 탄다.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 또 하나의 지하철,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었다. How can we keep on watching that fucking TV? We're so bored, we don't even care what we see. It takes our strength away. And never shows us the way. No. But I think I know the answer.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How can the banks of a river meet? She thinks life is water, and love, love is a river. Oh yeah. But is a child the answer?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We could dream of a grand evolution, where we wouldn't ask any more questions.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대전 서구 둔산동의 남순조 양, 전주에 사는 친구 한나와 당진군 합덕에 사는 향기랑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 슬픔과 흥이 아주 묘하게 조화된 음악이 지금 순조 양의 마음과 아주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서베이 중에서 It's Only Mystery, 에릭 세라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 서베이 이후에 룩 베송 감독은 4년 만에 자신의 세 번째 영화를 만듭니다. 바로 그랑브루죠. 이 그랑브루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얽혀 있는데요. 유럽 영화들이 지금은 자국 내 배급사에 의해서 전 세계에 배급이 되고 있지만 이 그랑브루가 배급될 당시에는 전 세계 배급권을 주로 헐리우드가 주고 있었어요. 그랑브루의 경우도 프랑스 최고의 제작사인 고몽에서 제작을 했지만 그 미국 배급은 20세기 폭스사가 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도 20세기 폭스사가 배급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헐리우드의 직배 시스템은 단순히 그러니까 미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인지 소년에서 청년이 된 주인공이 돌고래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헤엄쳐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나라 극장에서 상영될 때는 없었습니다. 프랑스판 편집에는 있지만 20세기 폭스사가 배급을 맡으면서 그 부분을 자른 채 편집을 했기 때문이죠. 그 아름다운 장면을 자르다니 잔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랑브루는 잘 아시다시피 룩 베송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잠수부였고 또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도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 접경의 어느 해변 마을이었어요. 룩 베송 감독 역시 잠수를 잘하기로 유명하고요. 게다가 이 바닷속에서 잠수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그가 직접 수중 카메라를 들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는데요. 룩 베송이 직접 말하는 그랑브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어두운 바다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모든 프랑스인들은 여름마다 해변을 간다. 하지만 바다는 그들이 그곳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다와는 또 다른 바다가 있다. 그랑브루가 보여주는 것은 또 하나의 푸른 바다다. 내가 흥미를 품고 있는 것은 사물의 또 하나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자, 바다 꿈을 자주 꾸신다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는 늘 바다를 보러 가곤 하거든요. 올해는 갈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인데 또 모르죠. 미치도록 못 견디게 보고 싶으면 훌쩍 바다 찾아갈지도. 바다는 너무 마음이 넓어서 오지 말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갑자기 찾아가도 늘 그 모습 그대로니까요. 충남 천안 원성동의 김혜자 씨 듣고 계시죠? 그랑브루 오버처 띄워드립니다. 방에 누워서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으면 마치 몸이 물속에 푹 잠겨있는 듯한, 정말 바다가 내 몸 위로 퍼부어지는 듯한,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 그라항브루의 오버차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정말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잠수 경쟁을 벌이던 친구가 죽고 주인공은 그날부터 악몽에 시달리는데요. 그런 그의 눈에 어느 날 밤 천장이 바다로 변해서 자신을 덮칩니다. 이 장면. 천장에서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는 이 바다 장면은 정말 다시 보기 힘든 명편집입니다. 릭베송만의 상상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릭베송은 그랑브루에서 또 다른 장기를 보여줍니다. 뭐냐면요. 그 영화가 시작되면서 영화 제목과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때 그 배경화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카메라로 하나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원씬, 원컷 또는 롱테이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랑브루의 첫 화면이 바로 그 바다 위에서의 롱테이크로 이어집니다. 달이 비치는 검은 그 푸른빛의 밤바다 위를 카메라가 쉬지도 않고 단 한 번에 달려갑니다. 마치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릭베송 감독의 이런 장기가 잘 살아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의 네 번째 영화인 니키타. 이 영화가 시작될 때의 화면 기억나시죠? 카메라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검은 회색의 아스팔트 위를 마치 날아가듯이 달려갑니다. 그랑브루에서 맛볼 수 있었던 그 느낌을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아마도 이 니키타가 우리나라에서 릭베송 감독의 이름을 알리는데 가장 먼저 선두에 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에서도 흥행에 아주 크게 성공했죠. 그런데 이 니키타는 릭베송이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품이기도 합니다. 니키타의 주인공인 안누 파릴로가 바로 그의 아내죠. 이 영화를 만들기 전 어느 날 릭베송 감독은 파리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기내에서 엘튼 존이 부른 니키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릭베송은 아내를 생각했고 아내에게 바칠 생일 선물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니키타가 바로 자신의 아내인 안누 파릴로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자, 니키타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보죠. Freeside. 영화니 기타 중에서 프리사이드 띄워드렸습니다. 릭 베송 감독을 우리는 소위 누벨 이마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데요. 불어온 누벨 이마주를 영어로 그대로 표기하자면 New Wave Image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지의 새로운 창출이라는 뜻이죠. 60년대 프랑스 영화계를 대표했던 장리 구다르나 프랑스와 트리포 같은 거장들을 우리는 누벨바그,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이라고 부르죠. 그 예전 선배 감독들의 습관이라든지 일상적인 부분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뒤 80년대에 들어서서 프랑스 영화계에 또다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장자크 페넥스나 레오 게락스 등의 젊은 세대들이 누벨바그 선배들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창출해낸 것인데요. 그 가운데 릭 베송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누벨 이마주라는 용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죠. 누벨 바그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누벨 이마주는 몇몇 평론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름 붙이게 좋아하는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누벨 이마주의 대표적인 인물 릭 베송은 감독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사를 설립해서 저예산으로 데뷔작을 찍었는데요. 바로 83년에 선보인 마지막 전투라는 영화입니다. 대사가 전혀 없는 흑백 화면에 그 제3차 세계대전 이후의 폐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을 영화화한 건데요. 그의 아브리아츠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제작사에서 서베이가 탄생하고 또 그의 다섯 번째 영화인 91년도 작품 아틀란티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틀란티스는 바닷속 생명체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잠깐 삽입된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를 제외하면은 인간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어떤 일정한 줄거리도 없고 그저 멋대로 헤엄쳐 다니는 생명체들의 먹이 투쟁과 사랑의 행위만이 내용의 전부죠. 그런데 멋대로 헤엄친다라는 표현이 조금 건방지게 느껴지네요. 그 움직임이 상당히 아름다웠죠. 릭 베송 감독은 이 아틀란티스를 이 영화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특수하게 개조한 배를 타고 바다 곳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만은 흥행에서는 엄청난 실패를 거뒀습니다. 또 엄청난 악평도 함께 들었는데요. 그 악평은 여타의 수족관 풍경과 다를 바 없다라는 평이었습니다. 좀 심했죠? 자, 아틀란티스 중에서 거대한 가오리가 헤엄쳐 다니는 풍경, 그게 헤엄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 정도로 그 움직임이 아름다웠는데요.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에 흘러나왔던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들어보죠. 벨리니 오페라 몽유병 여인 중에서 아 믿을 수 없도다.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빨리 시들리다고는. 왜 음악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튑니까?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이 아주 분위기 있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 MBC의 기계가 망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영화 아틀란티스 중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벨리니 오페라 몽유병 여인 중에서 참 긴 제목입니다. 아 믿을 수 없도다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빨리 시들리라고는. 오페라 아리아들은 항상 이렇게 앞부분 노래 가사 속에서 제목을 따기 때문에 항상 소개해드릴 때마다 좀 숨이 가쁩니다. 성남 분당구에서 김현미 양 친구 아니의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요. 아니를 낳아주셔서 참 친구 생일 축하하면서 이렇게 착한 마음이 있다니 감탄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그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 터널 속에 들어가면 참 기분이 편안해지고 가라앉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릭베송의 영화를 보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치 깊숙한 안식처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그랬고요. 바다라는 공간이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키타가 훈련을 받았던 도저히 어딘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 또 그렇죠. 그것은 아마도 진실된 무언가를 상실한 현대사회를 위로하고 싶어하는 릭베송 감독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누벨 이마저로 분류되면서도 릭베송 감독이 그 속에서 또 다르게 구분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그가 헐리우드적인 감각을 지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누벨 이마주 파들이 좀 철학적이고 비일상적인 대사, 상황 이런 것으로 영화를 이끌어간다면 릭베송은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담은 장면 또는 화면 그런 것으로 영화를 완성하죠. 프랑스 영화 잡지인 텔레라마에서 릭베송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담화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감정의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최소한 그들이 믿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수많은 그 대사, 수많은 말보다는 그들의 감각을 화면에 옮겨서 그들과 화면으로 대화하겠다는 거죠. 자, 국내에도 릭베송의 신작인 레옹이 곧 개봉될 예정인데요. 그의 젊은 감각이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 영화에도 릭베송 감독의 콤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작품부터 계속 함께해온 장 레노, 주인공 장 레노와 음악을 맡고 있는 에릭 세라. 에릭 세라의 경우는 릭베송의 데뷔작인 마지막 전투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작품도 빠짐없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디사이저의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이 에릭세라는 신디사이저와 컴퓨터를 결합한 음악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장르든지 마음대로 표현하고 있죠. 또 그것이 그의 독특한 개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옹의 음악도 역시 에릭세라가 맡았습니다. 한 곡 들어보죠. Game is over.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